조선외무성 유럽 2국 국장은 24일 주조 스웨리의 대사를 만나 쌍무관계 문제와 반고아국 범죄 행위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고 현재 교화 중에 있는 카나다 국민 림현수에 대한 영사초청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국장은 스웨리의 대사가 이 기회에 조선에 억류된 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영사미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최고 존엄의 감히 도전에 나선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적대 행위에 대처하여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